경제 투데이. 안녕하십니까. 경제 투데이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정부가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실제 소득을 입증해서 아주 까다로운 대출 심사를 받게 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물론 뭐 1100조 원에 달하는 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정부의 이런 방침에 불가피한 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상 1년 전에 이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와는 어찌 보면 좀 상반되는 쪽으로 가는 내용이어서 금융소비자들의 비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경제투데이에서는요, 이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내용과 그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볼 예정이고요. 수요일은 부동산 세무상담 있는 날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02-368-1001번, 1002번 이렇게 두 대 전화 열어놓고 있을 거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규봉의 경제투데이. 네, 오늘도 먼저 주식시장 마감 시황부터 전해 듣겠습니다. 교보증권 투자전략팀 김형렬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양시장 모두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지수 모두 전일 대비 크게 하락했는데요. 코스피는 전일 대비 18.89포인트가 하락한 2064.73포인트를 기록했고 코스닥 지수는 5.42포인트가 하락한 776.5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밤 미국이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주요 지수가 하락한 데다 시간외에서 애플의 향후 4분기 전망에 대한 어떤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시간의 주가가 7% 이상 하락한 것이 국내 증시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약 3,700억 원의 매도를 쏟아냈고 이와 연계된 프로그램 매도가 4,000억 원 이상 쏟아지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쌍끌이 매도가 거래소와 코스닥 양대 시장을 전부 다 끌어내린 하루로 평가가 되어집니다. 예, 오늘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오늘 시장이 하락했지만 상당히 흥미로웠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코스피가 오늘 거래량이 11억 조에 달했습니다. 상당히 거래가 활발했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최근 일평균 거래량이 약 6억 조에서 7억 조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왜 오늘 이렇게 이상적으로 거래량이 튀었느냐 싶으실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에 기여한 것은 바로 미래 산업에 대한 주가 거래량이 급등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하루 거래량만 약 4억 3천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대신 주가가 420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동전 주식이기 때문에 그 전체 거래량에 대한만 영향을 주었지 시장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전체 영향력이 제한되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네. 오늘 LG전자가 장중한테 14%나 급등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루머에 따르면 LG전자의 주요 지분이 구글로 매각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공식적으로 회사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3% 정도 상승에 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오늘 바이오주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는데요. 지난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대한 합병이 결의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진행된 사장단 회의에서 삼성바이오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감 등이 시장에 제기되었고 이와 관련된 바이오 시밀러 관련 주식들인 서린바이오, 그리고 바이오넥스 등과 같은 관련 주식들이 가격 전폭까지 급등하는 어떤 특징적인 상황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근 보면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좀 줄줄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흐름이 뭐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시는지요? 네, 사실 이란의 핵협상 통과 이후에 국제 유가의 내리막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국제 금값이 또 급락세를 보이면서 5년 내 최저치로까지 떨어지는 모습 이었습니다. 네. 결국 이런 상품 시장, 원자재 시장에 대한 어떤 가격 하락의 이면에는 달러화의 강세 등의 이유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그 실물 자산과 통화 자산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 성격 자체가 짓따라 볼 수가 있고 지금 달러화 강세는 미국 경제의 정상화 그리고 성장세의 지속 등을 반영시키고 있는 데다가 올 연내에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됨으로써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성격 하에서도 달러화 강세가 유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실물자산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 등이 이렇게 침체 양상을 보이게 된다면 오히려 넘쳐나는 유동성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상품 가격에 대한 침체 상황을 정책 당국이 계속 방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상대 어떤 매개 변수가 지금 달러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추후 달러의 강세가 진정되는 시점부터 어떤 가격 반등에 대한 개연성은 충분히 잠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와 더불어서 또 이제 환율이라든지 또 기업 실적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는데 조금 앞으로 시장이 어려워 보이네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대형주의 어려움이 날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다시 2060선까지 밀리면서 계속 코스피가 2050선 수준을 맴돌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진 4천억 원에 가까운 매도를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이 다 떠나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 정도입니다. 예. 네, 문제는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 경제나 증시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우리에게 우리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이 어떤 투자 매력을 어필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현재 거래소 시총 상위 50개 종목들 중에 매출액을 기준한 외형 성장이 확인되는 기업은 아모레퍼시픽 등 정도와 같은 화장품 관련 주식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영향 등 때문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코스피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국내 투자자도 외면하는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먼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정책적인 지원과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 의지 이런 어떤 동조된 모습 등을 보여야만 한국 증시와 어떤 경제에 대한 매력을 글로벌 투자자들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 가지 정책 등과 어떤 부양 정책들을 꺼내놓기만 하기보다 중간 점검 등을 통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등과 같은 유기적인 협조체가 이루어져야만 우리 경제 및 어떤 금융시장에 대한 기대 요인 등이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장 흐름 좀 지켜보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보증권 투자전략팀 김형렬 팀장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이 프로그램은 매일 오후 4시 10분에 방송되고 다음날 새벽 1시 10분에 재방송됩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뭐 누차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가계부채가 이제 1100조 원에 달하고 있죠. 나라 안팎에서 지금 경고음이 커지자 정부가 오늘 급기야 이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이제는 실질적인 소득 증빙을 통해서 엄격한 대출 심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과 함께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나 될지 자세히 오늘 진단해 봅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필상 겸임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 사항부터 좀 짚어보고 가죠. 예, 골자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출을 받을 때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서 갚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대출 심사는 담보 능력보다 상환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계부채 질을 개선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LTV, DTI를 다 완화하고요. 기준금리를 4번이나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는 집 살지 않아도 좋으니까 갚아라. 이렇게 이제 정책이 바뀐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불과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년 만에 그렇다면 정부의 어떤 가계부채와 관련한 인식의 변화가 생긴 것인가 좀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대로 나가면은 가계부채 관리가 어렵다고 이렇게 정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정책을 내놓은 건데요. 정부가 작년에 쓴 정책은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 그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은 내수가 활성화하면서 경제가 살아난다. 경제가 살아나면은 국민들이 소득이 늘어나니까 가계부채를 갚는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정책을 피니까 너도나도 빚을 얻어서 집을 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동산 시장만 들뜨게 했지 경제는 살아나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네. 오히려 그 부작용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계부채 규모가 1100조 원을 이제 넘어섰는데요.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4%나 됩니다. 이것은 OECD 평균 130%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건데요. 예. 위험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금리를 곧 인상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따라서 올릴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되면은 가계부채 연쇄부도가 이제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큰일이다 해서 이번에 정부가 이제 일단은 이제 관리 대책을 내놓자 해서 이제 정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이번 대책의 어떤 방향성에는 일단 뭐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그렇다면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효과적일까, 뭐 역부족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교수님께서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두 가지입니다. 우선 그 이미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네. 가계부채가 이제 총 1,100조 원이면은 가구당 6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구당 6천만 원 상당히 빚이 많은 건데요. 이미 상환 능력이 없어서 부도 위기에 처한 가구가 100만 가구가 넘는 걸로 지금 추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질 개선해야 하니까 매달 이자 원금을 함께 갚아라 이렇게 정책이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갚느냐, 이미 갚을 능력이 없다 이런 이제 가구들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전월세가 하도 비싸서 돈 꿔서 집을 샀는데 이제 원금 갚아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어떤 각오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가계부채의 그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억지로 막는 데만 치중했다 하는 얘기인데,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증한 가장 큰 이유는 LTV, DTI 완화 그리고 저금리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거의 그냥 놔두고 돈 꿀 때부터 갚는 정책을 펴겠다, 대출 심사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벼랑간 정책을 바꾸니까 이미 두근 터졌는데 물기를 손으로 막는 그런 어떤 자체 모순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책이 과연 가계부채 문제를 올바르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 네. 아, 뒤늦게 남아 대책은 나왔는데 여전히 역부족이다. 이게 참 걱정인데, 일단 가장 큰 관심사인 이제 대출 심사 강화 쪽, 요 쪽부터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이제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되면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그 규제가 다시 강화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DTI 규제는 조금 그 비율을 조정해서 강화를 하긴 하는데 원칙적으로 네.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갚을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빚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심사를 할 때 소득 자료를 철저히 심사를 하고 상환 부담이 큰 대출에 대해서는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 상환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예. 특히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내년부터는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증명원,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지급증명서 이외에도 국민연금 납부액이라든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라든가 등 이런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뭐 이런 큰 어떤 어려움 없이 은행 돈 얻어서 이제 집 살 계획도 짜고 그다음에 앞으로 자기 이제 삶의 계획도 마련했는데 변환과 이제 정책이 바뀌니까 상당히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기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걸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게 사실상 없어지면서 참 변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소비자들 불만은 굉장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 더군다나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 일단 돈이라도 꿔서 자영업이라도 해보자. 네. 기술이라도 배워보자. 그래서 살 길을 찾아보자. 그런데 아예 소득이 없으면 돈을 꿀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살 길이 막막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걱정이 왜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은행권이 이렇게 대출 심사 강화하면 이제 제2금융권이나 이쪽으로 대출이 몰릴 우려가 있는데 이런 부작용 당연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제2금융권에 가서 이제 돈을 꿀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런데 정부는 그것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어허. 제2금융권의 경우 토지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데 담보 대출이 많은데요. 네. 그 담보 인정 한도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신용 대출로 돈을 꽂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도 많이 늘면은 대출 한도를 이제 제한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억지로 막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한 풍선을 막으면요. 또 다른 풍선이 터지게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2금융권과도 이렇게 돈을 못 군다 하면은 급한 사람들은 이제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지하금융시장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이제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무조건 이렇게 억제 이것이 꼭 좋은 정책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조금만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조금 듣기가 조금 작은 소리인 것 같은데. 네네. 그 대출을 또 이제 규제하게 되면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것은 조금 이제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은 부동산 시장에 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있어요. 예, 그런 우려가 큽니다. 네. 지금까지는 금리 내리겠다, 돈 마음대로 꾸어서 집 사라 이렇게 이제 정책을 폈는데 네. 이제 소득 있는 사람은 돈 꺼라 그리고 꿀 때부터 갚아라 이렇게 나오니까 네. 살아나는 주택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특히 이제 내 집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돈이 없어도 나중에 갚겠다. 그리고 나중에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거치식으로 이제 돈을 꾸고 이자만 일단 내는 그런 어떤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특히 새로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집 사기 어렵게 됐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는 이제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네. 이게 잘못하면은 이번 정책이 이제 갈팡질팡 하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이제 다시 위축시킬 수 있고요. 가계 부채 관리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신중하게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뭐 그럼 이제 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이런 변화는 내년에 시작되는 건가요? 올해까지는 여전히 그 대출이 용이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가계 부채 관리 방안 이번에 나온 것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기존 방식대로 거치식 대출을 받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연내 대출을 서둘러 받을 거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 주택 시장이 일시적인 거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 이제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올해 앞당겨서 하니까 내년에는 이제 주택 시장의 거래 절벽도 올 수 있다는 것인데 네. 이렇게 이제 주택 시장의 혼란이 더 이제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제에 상당한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주택 시장을 이제 건전하게 살리고 장기적으로 살려서 그것이 경기 활성화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이게 별안 가지던 정책이 나오니까 이제 거품도 끼었다가 주저앉으면서 상당한 어떤 불안이 야기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계부채 규모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괜찮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해줬다가 또 지금 와서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대단히 좀 정부의 정책이 신뢰가 안 가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경제 정책은 강물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큰 방향을 정해서 가면은 가급적이면 그 방향을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이제 이렇게 담보 능력 중심에서 상환 능력 중심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바꾸긴 했는데 일단 큰 방향은 맞긴 맞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어야 빚고 쓰는 거니까요. 맞죠. 예. 예. 근데 이렇게 벼랑간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단계적으로 바꿔가면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바꿔가야 되는데 이건 벼랑간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괜찮다 하다가 이렇게 정책을 벼랑간 내놓으니까 이게 이제 정책이 혼란이 빚어지면서 국민들은 상당히 지금 이제 당혹스러운 것이죠. 네. 근데 이번 정말 걱정되는 것이죠. 이번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선제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가계의 부도를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 조치 때문에 무슨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부실화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집값이 하락하면은 기껏 빚내서 집을 샀는데 집값 떨어지면은 집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깡통 주택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여기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9월 정도에 한다면은 이건 내년부터 저 조치하니까 이 조치가 시행되기도 전에 이제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채를 관리하고자 하는 이런 정부의 의도 그리고 그 이면에 또 갑자기 이런 대책으로 나옴으로 인한 어떤 국민들의 불만 이 양쪽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개선책으로는 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이번 대책을 좀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근데 그 과학의 부채 관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주 의미 있는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 빚을 못 쓰게 할 것이 아니라 쓰고 갚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건데요. 네. 그 차원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을 늘려주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빚도 필요하면 꼭 쓰고 갚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 차원에서 다른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중소기업 살려라, 자영업 살려라, 그리고 일자리 만들어라. 그래서 고용 창출 능력을 높여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계부채에서도 큰 위기감을 안 느끼죠. 그리고 빚도 갚고 이제 집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네. 이런 식으로 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정책을 펴야지 이거 문제 터지니까 이렇게 막겠다. 이거 문제 터지니까 이런 대책 내놓겠다. 이런 어떤 단기적인 접근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모쪼록 좀 보완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서울대 경제학부 이필상 겸임 교수와 함께했고요. 5486 쓰시는 분이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은 확보되겠지만 이 매매거래량 급감이라든지 월세 가속화로 서민 주거비용은 높아지겠네요. 집값, 전월세값, 즉 주거비용이 내려가야 내수가 삽니다. 주거비용이 많이 드니까 내수가 살지 않는다는 건데 애초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내수 진작에는 도움이 안 되는 정책입니다. 이런 또 좋은 의견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세무상담 있는 날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68-1001번 1002번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상담 시작됩니다.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진행의 이규봉 아나운서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봅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함께하죠.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연금이 투자전담기금운용공사를 만들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지난주입니다. 16일 기준 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의 공적연금 한 1조 한 2천억 달러로 추정되고요. 노르웨이가 국부펀드가 한 9천억 달러. 그러니까 여기는 한 1천조 원이 넘죠. 두 국가가.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우뚝 섰다는 겁니다. 네. 국민연금 제도 시작된 게 1988년입니다. 27년 만에 500조 원 시대에 열었는데요. 앞으로 더 커집니다. 오는 2022년 되면 천조 원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덩치가 커지다 보면 공룡이 돼버리다 보니까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몸집 커져서 국내 주식장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번에 뭐 문제가 됐던 제일모직 삼성물산만 하더라도 대형주 담을 만큼 담았습니다. 그래서 대형주가 사흘 빠지면 이 국민연금 기금 뭐 수천억 원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국내 시장을 뒤흔드는 공룡이 된 지 오래다 보니까 워낙에 이 수익률 내기도 어렵고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지금도 사실은 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공단이 있고요. 이 연금공단 산하에 기금운용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을 아예 떼어내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독립공사, 법인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 주장은 이 국책연구기관인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뭐 사실상 정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근데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이 뭐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별도의 독립기구까지 만든다는 건가요? 아, 오늘 보도자료 나왔죠. 국민연금 지난해 수익률이 5.25%다. 총 63개 정부 기금 가운데 수익률 1위다. 이건 국내 기금과의 비교입니다. 해외 연기금과 비교하면 수익률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네. 1998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누적 수익률을 보니까 5.9%입니다. 뭐 이것만 보면 최근 들어서는 나쁘지 않은데 하지만 추세를 보면 달라지죠. 2010년만 하더라도 10%, 10.4%에 달했던 수익률이 2013년 4%대, 지난해 5.25%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다른 국가 연기금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지난해는 증시 세계적인 증시가 좋다 보니까 캐나다 연기금은 16%의 수익률을 냈고요. 네. 미국 연기금은 18%입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사실 도대체 뭐에다 투자하길래 국민연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으냐?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안정적인 채권에 거의 60% 가까이 돈이 들어가 있고요. 주식이 31%, 대체 투자가 10%가 안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을 다변화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도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KDI에 따르면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리게 되면 우리 지금 한 2060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 8년 정도 뒤로 늦춰집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2%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기금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수익률을 높인다는 게 사실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랑도 좀 맥이 통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뭐 수익성만 따질 거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시민단체들은 공사 설립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수익률을 높이려면 주식이든 해외 투자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자산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문제는 이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중에서 수익성 못지않게 안정성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역할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인데요. 만에 하나 이제 냉혹한 금융시장의 생리상 고수익에 유혹한 어떤 이 달콤한 이 리스크 있는 자산에 빠진다면 무턱대고 이제 고수익 환상만 쫓다 보면 노후 자산을 허망하게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 과연 지금 뭐 독립된다고 해서 공사를 만든다고 해서 정부가 정책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할 거냐 자유로우냐 이것도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독립법인 설립이 반드시 수익률 제고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여기에 따라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 일일비하다 보면 비용만 더 들고 수익률은 대략 훼손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국민연금 조직 개편안은 뭐 부처 간 협의, 공청회 여러 가지 정부의 최종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또 여기에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자, 그리고 정부가 뭐 원전 두 기를 추가 건설하는 문제를 포함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이걸 확정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했는데 주요 내용은 오는 2029년까지 앞으로 15년간 전력수요 전망에 따라서 수급을 내다봤고요. 그리고 발전설비 계획을 담았습니다. 핵심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력발전 2기를 새로 신설하겠다라는 내용. 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확정된 이 전력수급 기본 계획안에는 당초 계획안 제출할 때는 이제 결정되지 않았던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관련된 사항이 반영이 됐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 일부 보완이 됐는데 이처럼 정부가 이제 계획대로 원전을 건설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이 자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3.5%에서 오늘 2029년에는 28.2%로 대략 높아집니다. 석탄 비중도 이제 29.8%, 32.3%로 높아지고 반면에 LNG, 이 액화 천연가스 비중은 30.3%에서 24.8%로 낮아지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는 이제 전기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정부는 이제 현재 수요와 전력 공급 능력을 따져보면 충분히 전기 걱정 없는 시대를 열겠다라는 건데요. 네. 일단 수요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15년 동안 전력 수요는 연평균 2.2%씩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2029년에는 11만 1900메가와트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다 이건 최대 용량이니까 여기다 설비 예비 비율이 한 20% 이상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2029년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적정 설비 전력은 한 13만 6천 킬로와트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전력 설비가 한 9만 3천여 메가와트 이거를 2029년까지 계획대로 뭐 현재 건설 계획이 잡혀 있는 이 확정된 전력 설비를 포함하게 되면 13만 3천 메가와트 정도가 이제 가능한데 네. 그러니까 이 적정 설비에서 확정 설비를 빼게 되면 부족한 게 한 1500 메가와트 정도 되는데 이거는 새로운 신규 원전 2기 추가 건설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 그리고 신규 원전 후보지로는 강원도 삼척이나 경북의 영덕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였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KBS 1라디오 경제 투데이. 라디오와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KBS 콩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위해서 직접 세무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무상담 원하시는 분은 02-368-1001번, 1002번, 02-368-1001번, 1002번 이렇게 두 대 전화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법인 조이의 이동기 대표 세무사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뭐 부동산 계약할 때 흔히 이제 다운 계약서라는 거는 많이 썼었고 또 들어봤는데 요즘 그 반대 이제 업 계약서라는 걸 쓰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업 계약서를 써서 실제 집값을 이제 전액 대출받는 데 이제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뭐 이 집값 부풀리면 아무래도 세금은 늘어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팔 때 또 값이 오르면 양도세를 이제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부동산 업자들이 유혹한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일단 파는 부동산 업자들이 팔 때는 뭐 자기들이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낼 생각으로 이제 뭐 계약서 써줄 테고요.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팔 때 그만큼 취득가격이 올라가니까 양도세를 뭐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면은 그 실거래가 신고제도 위반에 해당이 돼가지고 네. 과태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고 네. 당장 일단 업 계약서 쓰면서 높인 만큼에 대한 취득세를 더 내게 되겠죠 지금은요. 예.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위법적인 행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이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 2011년에 예. 그 아파트를 한 채 매수를 했는데 예. 이 부모와 자녀 앞으로 이제 등기를 반반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제 자녀 그 반을 부모 앞으로 예. 넘기 주려고 그랬는데 예. 이때 이 증여세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자녀가 부모한테 넘길 때는 이제 증여되면은 그 10년 동안 그 3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을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그 예. 지금 50% 자녀분이 가지고 계신 50%에 대한 아파트 가격이 3천만 원이 넘게 되면은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그 지금 시세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예. 그러면 자녀 앞으로 반반씩이나 했으니까 2억을 부모 앞으로 더 넘기 걸로 가면. 예. 2억에서 이제 3천만 원 공제를 하고요. 근데 물론 10년, 과거 10년 내에 증여가 없었다 보고요. 근데 네. 3천만 원 공제하면 1억 3천이 남죠. 그 1억 네. 3천만 원 남게 되면은 1억까지는 세율이 10%라서 이제 1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1억 넘는 5억까지는 이제 20%니까 3천에 대해서는 이제 20% 붙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략 한 1,600 정도 세금에서 그 신고 기한 한 석 달 내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10%를 또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네. 대략 한 뭐 한 1,500 정도 되겠죠. 납부할 세액이. 아, 예. 예. 예, 그러면요. 예. 이때 그, 저, 등기를 할 때는 취득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냅니다. 취득세는 증여는 이제 일반 매매보다 조금 적게 내는데 그 요즘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이제 금액에 따라서 1%, 2%, 3%가 있는데요. 네. 그 예. 증여 같은 경우는 지금 취득하시면 3.6%인가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농특세나 교육세 붙으면 대략 한 4% 정도의 취득세를 내셔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1,600만에서 이제 자진신고하면 그 10% 공제되는 거기가 그거는 1,500만 정도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예, 증여세고 그다음에 이제 4억인데 반이니까 한 2억 정도에 대한 거를 취득세는 이제 내셔야 되는 거죠. 받는 분이 한 예. 4% 정도. 아, 예.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그 앞서 그 자녀에게 증여해 주는 금액을 얘기하셨는데 다시 예. 한번 얘기해 주면 3천만 원. 예,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5천만 원 공제되거든요. 네. 미성년자한테는 2천만 원인데 네. 거꾸로 자녀가 부모한테 갈 때는 3천만 원 공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좀 다릅니다. 예. 이게 내려가느냐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예, 금액의 맞습니다. 차이가 있고. 네, 네. 예.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네, 연결됐습니다. 네. 아, 예, 수고하십니다. 예. 그 다른 게 아니고요. 예. 내가 한 20년 전에 예. 그 땅을 샀어요. 예, 어떤 땅입니까? 지목이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일반 그 그때 당시에는 대지입니까? 아니 아니요, 저 전답으로 돼 있었는데. 예, 농지 사셨고 예. 예, 근데 그 이제 20년 그 전에 산 건데. 예. 한 산지 한 5년 됐 있다가. 예. 거기가 이제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예. 그 토지를 이제 정리를 구획 정리를 하면서 예예 땅을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환지를 받았는데 예, 환지가 예.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은 예. 한 50평 아니면 뭐 45평 이렇게 50평 미만으로 예. 환지를 받았어요. 예, 예, 환지를 예, 예. 예, 환지를 받고서 예. 그 환지를 받은 땅에다가 한 10년 있다가 예. 거기다 이제 저 집을 지었거든요. 아, 그 농지가 대지로 저 변경이 된 건데 그러면요? 그렇죠. 이제 예, 농지가 예, 예. 이제 저기 일반 상업 지역으로 바뀌어 가지고 예, 주택을 신축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내가 집을 졌어요. 집을 졌는데 예. 어, 1층은 상가고 2층은 이제 그 다가구 주택으로 해서 올렸는데 예. 그 땅을 살 때는 그 아주 옛날 25년 전이라 예, 잠깐만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다가구 주택이 지금 저 상가를 같이 있는 거고요. 그 예, 이, 예. 이거 외에는 주택이 없습니까? 예, 이게 1층 상가가 있고 예. 주택 3층은 다가구가 있고.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일단 1세대 1주택 해당이 되고요. 다가구 주택은 이제 그 전체를 한 채로 보는 거고 지금 네. 상가 부분이 이제 주택보다 작기 때문에 지금 이 주택은 전체를 주택으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도가액이 9억이 넘지 않게 되면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가 전혀 없을 테고요. 혹시 이게 양도를 하시게 되면은 그 이 상가 주택 이게 9억이 넘게 넘습니까? 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예요. 그 예. 주택 부분보다 예. 상가 면적이 더 넓어요. 아, 상가가 1층이고 2, 3층이 주택인데도 상가가 더 넓습니까? 아, 1, 2층이 상가고 예. 3층이 이제 다가구예요. 그 2, 3층이 다가구. 지금 3층만 주택이고 1, 2층은 이제 상가네 그러면? 예, 예,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때 땅을 살 때 당시에는 예. 공시지가라든지 뭐 그런 것도 아주 미약하고 그때는 땅값이 예. 어, 전답이었었고 그리고 예. 또 매매도 매매 계약서도 그때 당시에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오래돼 가지고 옛날 그 주택가를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예.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1주택이니까 비과세고요. 그 예.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시는 금액하고 옛날에 예. 살 때 비교해야 되는 살 때 금액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파실 때 기준시가하고 사실 때 기준시가 비율을 해 가지고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취득가액을 입증 못 하시더라도 그 아니, 상가는 이제 진 지 한 9년 정도 됐으니까, 건물을 진 지는. 아. 어, 건물 짓는 그 가격은 내가 신고를 했어요. 예, 건물 가액은 나오지만은, 이제 저 땅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환산을 하셔야 되거든요. 땅은, 예, 예, 환산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땅을,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예. 건물 가격은 그때 이제 내가 그 뭐야, 그 등기 낼 때. 예. 신고한 가격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체 상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가 건물하고 땅하고 양도가액을 계산하고요. 예. 그다음 취득할 당시에는 상가 건물에 대한 것을 취득가액을 알고 있지만은 땅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산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상담이 됐을 것 같고요. 예.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세무 상담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02-368-1001번 1002번 두 대의 전화입니다. 콩으로 황현옥 씨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예. 잠깐 하나 좀 짚고 예. 가죠. 2년 전에 그 1주택자 외 아파트 구입하면 뭐 구매자가 2년 뒤에 양도할 때 양도세 없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아. 2년 전에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맞습니다. 거주 기간이 없어졌으니까 보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1주택은 네. 뭐 이런 경우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네. 2년만 보유하시면 뭐 세금 그러니까.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럼 세무서에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없습니다. 예. 비과세에 해당이 되게 되면은 비과세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우선 정부에서 과세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본인 신고를 안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겠네요. 네. 예.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저 다름이 아니고요. 네, 예. 저는 딸아이가 예. 21평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예, 아파트요. 예, 근데 지금 그 월세를 와서 엄마가 지금 받아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다시 또 21평짜리 하나 사서 딸의 명의로 사시는 겁니까? 예, 딸아이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2주택에 세금이 많습니까? 아, 취득하실 때는 뭐 특별하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기존에 한 채 있고 또 새로 사시면은 예. 한 채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내시는 거고요. 예. 나중에 이제 그 주택 두 채 중에 하나를 파실 때 2주택을 예. 해서 양도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먼저 한 거를 팔게 되면은 거기 예. 지금 현재 한 3년 됐는데 예. 한 3, 4천이 오른 것 같아요. 예예. 근데 만약에 그걸 만약에 팔게 되면 예.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뒤에 지금 새로 사신다는 그 아파트 사시고 나서 3년 내에 파시면은 그 1세대 예. 1주택 비과세를 해서 세금이 없는 거고요. 예. 만약에 3년 내에 못 파시게 되면은 그 3, 4천 정도 남게 되면 이제 그 취득 보유기간을 따져야 되는데 예. 보유기간을 이제 그 10년부터 10년까지 해서 최대 30%까지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 공제하고 나서 남는 거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면은 3, 4천 정도면은 뭐 예를 들어 10년 동안 보유했다고 지금 30% 빼면은 4천 잡고 한 대략 한 1200 빠지면은 한 3천 정도 되죠. 거기다가 이제 1200까지는 6%고요. 그다음 예. 1200 넘는 이익에 대해서는 15%입니다. 더하면 제가 볼 때 한 뭐 3천 정도 되면 한 4, 500 정도 뭐 세금 예. 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예. 근데요, 그걸 예. 지금 하나 또 사서 임대를 예. 할 거거든요. 예, 예. 지금 월세를 먼저 거도 한 60만 원 정도 나온다고 치고 지금 새로 또 하면 그렇게 나오면 예.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거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되나요? 예, 월세는 2주택일 때 월세 받게 되면 원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 법이 개정돼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그러니까 14, 15, 16 내년까지는 연간 임대 수입이 2천만 원 안 되게 되면 비과세를 해 줍니다. 그리고 2017년 아. 이후는 지금 분류과세 예정이 돼 있고요. 당분간은 비과세가 됩니다. 예. 아,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되지만 2017년 되면은 그때 가서는 다시 세금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렇군요. 예, 이런 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그렇죠. 분들이 언제까지인지 이런 걸 잘 네.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 전화 또 이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수다입니다. 말씀 좀 여쭤보려는데요. 예, 예. 딸 아이한테 집을 주려고 하거든요. 증여를 해주려고. 예, 예, 증여요. 예, 예. 그런데 그게 공시지가가 7,500이 나가요. 예. 그러면은 세금을 얼마 정도 내야 되나요? 따님이 몇 살이죠? 39이요. 네, 20살 넘었죠. 네, 이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과거 10년 동안 만약 부모님께서 증여하신 게 없다고 하면은 5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7천 정도 나간다고 하면은 5천 빼고 나서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하면은 이제 1억 이하는 10%이기 때문에 대략 한 200 정도 이제 또 속달리 신고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10% 또 빼줍니다. 그러니까 저기 공시지가가 7억 5천 아니 7,500이 나가는데 예. 거기서 5천만 원을 증여하고 빼고 예 공제하고 예 맞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만 생각하시면 예.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그게 거래가 됐다든 해서 실제 금액을 알 수 있으면은 시가대로 가는 거고요. 보통 거래가 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준 시가로 계산하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세금을 얼마 정도 내면 되나요? 뭐 그 정도면 제가 볼 때 이제 5천 빼고 나면 대략 한 뭐 한 200 정도 되겠죠. 네. 예. 많이 안 나올 것 같네요. 네. 예. 한 전화 간략하게 좀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궁금한 네, 점만 안녕하세요. 좀 간략하게 예, 말씀해 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네. 예. 제가 그 답이요. 예. 1973년 예. 2월 19일 날 그 샀는데요. 예.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 계약서가 그냥 어디 없어져 버리고 없고요. 예. 지금 이번에 팔았는데 3,200을 받았거든요. 네. 예, 예. 근데 그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약서가 전에 계약서가 없어서 네. 일단은 이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산할 수 있지만은 예, 예. 우선 이 경우는 1985년도 1월 이전에 취득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예, 예. 1985년 1월 이전에 취득하신 것은 85년도 1월 달에 취득한 걸 봐서 계산합니다. 예, 예.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계산을 우리가 해보면 그 당시에 기준시가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기준시가하고 현재 기준시가의 비율로 해가지고 예, 예. 그럼 만약에 그게 뭐 지금 기준시가 100이라고 치고 85년도가 20이라고 치면은 예, 예. 3,200만 원 양도한 거의 20%를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환산을 예.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또 계산하는 방법이 네. 그래서 있군요. 없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분까지 오늘 상담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연결 못 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계속 저희가 상담 이어가니까요. 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법인 조이의 이동기 대표 세무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경제투데이 벌써 또 마칠 시간이 됐네요. 남은 오후 시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투데이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